적당히 달아가 태양은 숨을 막히고 세상은 날 밝아 벗겨놔 난 어쩔 수 없이 별 수 없이 달빛 아래 흩어진 나를 죽고 있어 I call you 문자 우린 달의 아이 새벽에 찬 숨을 쉬네 Yes we're living in time at the same time 아직 그물 눈 떠도 볼 그 어느 영화처럼 그대사처럼 달빛 속에선 온 세상이 푸른 야들 허술한 공원에 하는 이름 모를 새 Where are you? Oh, oh, oh, you? 왜 울고 있는지 여기 나와 너뿐인데 Me and you Oh, oh, oh, you? 깊은 밤을 따라서 소리가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붉은 아침을 데려와 새벽은 지나가고 저 달이 잠이 들면 함께했던 푸른빛이 사라져 깊은 밤을 따라서 너의 노랏 소리가 한 걸음씩 또 걸음씩 붉은 아침을 데려와 새벽은 지나가고 저 달이 잠을 들면 함께했던 푸른 빛이 사라져 달이 잠이 들면 함께했던